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알고니와 또 알미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신앙생활할 때에 안다, 그 지식이 앞서거나 지식을 너무 고집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지식이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지식을 앞세워 우리가 믿으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도 바른 신앙생활이 있어서 또 결정적인 요소가 되려니와 또 영적인 분명한 그런 체험적 지식도 또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이나 삶의 내용이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알거니와 또 알미로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은 지식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지식을 알거니와 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의롭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상태를 바로 의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안다. 나는 분명히 안다. 절대 교만함이 묻어나지 않는 그런 자랑입니다. 이런 지식적 자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에 성도로서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성도로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나 유례 없이 이 지식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알미로라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 없고 동시에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실히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곧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분명하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어쩔 수 없음이 분명함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자신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지식적인 확신이고 이것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이나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지식을 소유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을 오늘 부문은 아니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이 반어법을 사용하는 그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어법의 특징이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느냐를 통해서 어떤 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면 죄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게 할 것이요. 또한 의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면 의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맞죠? 뭐 아주 명쾌하고 쉬운 그런 논리입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죄에게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종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지식적인 선택입니다. 은혜에게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진정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 또 신앙적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하고 외면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믿는다라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는 지식으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는 지식으로서 참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자랑 삼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참된 성도로서 무엇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식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알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르고 또 답답해요. 또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알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의 종이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알아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이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